못 잡고 있는 미련의 끝을 이제 놓고 싶어. 지금쯤 내 이름을 잊었을지도 모르는 모르는 당신 때문에 오늘도 서투른 몸짓으로 술잔을 잡는 내가 미워 미워. 해치는 밸런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쉬고 싶어. 망각의 잔을 마시고 싶어.